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말레이시아 중국인당 청년조직 수리아혁명청년동맹 전인디아청년동맹중앙위원회 웬남 호지명 공산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러시아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러시아공산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청년연맹 중국 려뇽 장평실업유한공사 중국 단덕 룡길리복장유한공사 리사장 을 비롯한 말레이시아, 몽골, 중국, 인도네시아, 일본, 러시아, 영국, 에스파냐, 탄자니아, 미국, 페루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종계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과 청년 조직들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